사람이 울음 소리 가슴 깊이 파고드는데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 스쳐가는 바람 소리 바람결에 보일 것 같은 그의 모습 기다렸지만 남기고 간 뒹구른 낙엽에 난 그만 울어버렸네. 사랑 줄